자리 내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두고 아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있을까 꿈일까 사실일까 헷갈리고 살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나는 꿈의 둥지를 들어봐 내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아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있을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니 헷갈리고 살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나는 꿈의 둥지를 들어봐 나는 꿈의 둥지를 들어봐